날마다 나를 찾아와 잊을 수 없게 지울 수 없게 아프게 만들어 손끝에 번진 너의 흔적은 그 어떤 미련인 걸까 후회 없이 널 사랑했다고 믿고 싶어 대답 없는 사랑.